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의 저국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손길에 대한 추억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조국 강산이 넘치는 노래. 조국 강산이 울려 퍼지네 문수님 노래 인민이에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흥모의 강산이 넘치는 노래 아 우리의 힘정을 넘치는 노래 집집이 드라기소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문수님 노래 저서 찾아 예토 찾아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노래 주원의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